HUBS. . 간단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일 제빵사 고송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졌어요. 그래서인지 길거리에서도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졌죠. 5월인데 벌써 이렇게 덥다니. 7, 8월엔 정말 40도 찍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은 어떤 디저트를 드시나요? 과일 화채? 아이스크림? 슬러시? 역시 여름에는 시원 달달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여름이면 이마트에 파는 치즈케이크를 주로 사 먹는 것 같아요. 이 치즈케이크는 일반 케이크와는 달리 얼려서 먹어야 하거든요. 아이스크림같이 시원하면서도 진한 치즈의 맛. 한 개만 먹어도 더움이 싹 가시는 느낌이에요. 드디어 그 계절이 찾아오고 있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트와이스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 별꽃 축제 열린 밤 파도 소리를 틀고 춤을 추는 이 순간 이 느낌 정말 딱이야. 바다야 우리와 같이 놀아. 이 순간의 특별한 행복을 놓치지 마. One, two, three, let's go. 저 우주 위로 날아갈 때 춤추러 가. Hey, let's dance the night away. 20일 아홉 번째 쿠킹 시간에는 꾸덕하고 촉촉한 치즈케이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치즈케이크의 유래 먼저 알려드릴게요. 진한 크림치즈의 맛이 일품인 치즈케이크, 뉴욕 치즈케이크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치즈케이크의 조상님은 어느 나라일까요? 최초의 치즈케이크는 그리스의 사모스 섬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에너지 보충을 위해 개발된 게 바로 치즈로 만든 케이크였습니다. 으깬 치즈, 밀가루, 달걀로 단순하게 만들었지만 영양가는 높은 특식이었던 셈이죠. 그러다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치즈케이크는 변화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으깬치즈와 함께 달걀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벽돌에서 구워지면서 특별한 날에만 만들어 먹었다고 하네요. 오마이걸 던던 댄스. 잊어버려 우리 늘 복잡한 저 세상과 기대에서 벗어나 Tonight 저 추위 타이거 지구를 던지고 떠올라 Go crazy crazy crazy 그럼 재료를 알아봐야겠죠? 먼저 케이크 반죽 재료부터 준비해볼까요? 치즈케이크에서 빠질 수 없는 치즈 크림치즈 270g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요거트 120g, 버터 20g, 달걀 2개를 준비합니다. 달걀은 중란 기준 2개이니 참고해주세요. 설탕 90g, 생크림 100g, 레몬즙 15g, 마지막으로 전분 25g을 준비해주면 끝! 전분은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상관없습니다. 그럼 케이크 시트에 들어가는 재료도 알아봐야겠죠? 반죽부터 하면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 오늘은 과자 다이제로 만들어 볼 거예요. 다이제 6개, 버터 30g, 설탕 10g이면 재료 준비 끝! 아 맞다! 오늘은 케이크 틀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저는 높은 원형 1호트 분리형을 사용한답니다. 에이핑크 리멤버 넓고 푸른 바다 마치 어제처럼 시간이 멈춰 버린 기억 그 속에 모래 위를 함께 걷던 날 기억한 날 먼저 케이크 시트부터 만들어 볼까요? 통밀 다이제를 지퍼백에 넣고 잘게 부셔줄 거예요. 잘게 부술 때 밀대를 사용하면 편해요. 가루 정도로 부서졌다면 설탕을 넣어주고 흔들어주며 잘 섞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탕을 안 넣으면 단맛이 부족하더라고요. 만약 담백함이 좋으신 분들은 생략하셔도 좋아요. 잘 섞여진 다이제 위에 시로네 버터를 넣고 조물조물 섞어주세요. 버터 덩어리가 남아있는 곳 없이 고르게 잘 섞여지면 완성입니다. 자, 이제 케이크 틀에 넣어볼까요? 여기서 잠깐! 매끈한 옆면이 좋으신 분들은 테프론 시트를 둘러주고 밑면에는 유산지를 깔아주세요. 그래야 틀에서 깔끔히 분리된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앞에 만들어놓은 다이제를 부어줍니다. 전반적으로 납작하게 고루 펴지도록 고양이가 꾹꾹이 하듯 손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성형이 끝나면 170도에서 10분간 구워주면 완성입니다. 잘 구운 후 틀에서 분리하지 말고 그 상태로 식혀주세요. 레드벨벳 빨간 맛 콜라 캔디 샵 찾아봐 베이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맛 야 난 너무 그늘 아래 졸고 싶고 뜨거운 여름밤에 바람은 불고 너무 쉽게 사랑 빠져버릴 19 우린 제발 어울리고 또 먹자 반죽을 해볼까요?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달걀과 설탕, 그리고 전분 이 세 가지는 미리 섞어 준비해주세요. 위에 재료를 미리 섞어 준비하면 설탕을 빨리 녹일 수 있고 가루 뭉침 현상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루 재료가 달걀과 혼합되면서 액체화되어 크림치즈 반죽에 섞을 때도 쉽고 빠르게 섞을 수 있답니다. 이제 크림치즈를 부드럽게 풀어줄게요. 이때 실온에 1시간 정도 놔둔 크림치즈를 사용하면 훨씬 편하게 풀릴 거예요. 크림치즈를 풀어주는 중간에 버터를 넣고 다시 열심히 풀어줍니다. 버터도 실온에 놔두면 빨리 풀어지겠죠? 어느 정도 풀어졌다면 요거트를 두 번 나누어 넣고 섞어줍니다. 요거트가 들어가면 묽어져 반죽이 분리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잘하고 계신 거랍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걱 말고 휘핑기를 사용해도 좋아요. 매끈하게 잘 풀어졌다면 미리 섞어둔 달걀물을 두 번 나눠서 섞어줄게요. 반죽을 만들 때 너무 과하게 휘저어버리면 반죽 안에 기포가 들어가 구워진 치즈케이크 속에 틈이 생겨요. 매끈한 뉴욕 치즈케이크를 구우시려면 꼭 휘퍼에 손잡이를 세워 볼 바닥면에 최대한 붙인 채로 공기가 반죽에 유입되지 않도록 천천히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생크림을 넣고 가볍게 섞어주면 완성! 여자친구 여름여름에 정말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보자고요. 아까 구운 시트 위에 반죽을 몽땅 부어주세요. 큰 기포들이 보이면 꼬지를 사용하면 예쁘게 정리가 된답니다. 전체적으로 가볍게 저어주며 반죽 속에 큰 기포들도 정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가볍게 탁탁 쳐 기포들을 제거해주면 오븐으로 들어갈 준비 완료입니다. 오늘은 중탕으로 구워줄 거예요. 팬 위에 원형 팬을 올려놓고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180도 온도에서 20분, 160도 정도로 낮추어 40분간 구워주면 완벽하게 잘 익은 치즈케이크를 구울 수 있답니다. Hey girls. Do you know 소녀시대 파티. It must be party time. Here we go. 여기 summer. 지금 We can't stop. 오늘의 자판기. 디저트와 어울리는 음료를 추천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과연 오늘은 무슨 음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음료가 치즈케이크와 잘 어울릴 것 같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음료는 딸기 요거트 스무디입니다. 레시피가 쉬워 초보자분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 재료는 요거트, 딸기, 그리고 꿀이 끝입니다. 재료도 참 간단하죠? 가장 만들기 쉬운 방법은 모든 재료에 믹서기에 넣고 가는 것입니다. 집에 믹서기가 없다고요? 괜찮아요. 다른 방법도 있다고요. 딸기를 잘게 칼로 다져주고 요거트, 꿀을 섞어주면 완성! 칼로 다지면 딸기가 씹혀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딸기 요거트의 상큼함과 꾸덕한 치즈케이크 잘 어울리지 않나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입 먹자마자 내가 치즈케이크다 라는 존재감을 깊이 심어준 완벽한 뉴욕 치즈케이크 아니었나요? 굽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베이킹이지만 만들기 쉬워 초보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다음주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귀여운 크랙쿠키 레시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PD 한다연, 기술의 구봉규, 저는 일일 제빵사 고송이었습니다. UBS.